샹데리아 불빛 아래 잠들고 노래 부르는 내 사랑 그대여, 명동의 장미여, 잘 익어라 너 행복 나는 빌면서, 말도 없이 떠나간다 정처도 없이. 대합실에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서러운 그대여, 눈물의 장미여, 잘 익어라 잘 익어라, 미련이 울려주거나 밤바람이 차가워라 기적이 우는.